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그 내용은 솔라 스크립투라의 결론 부분이죠. 오직 성경. 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왜 오직 성경이 필요하고 오직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오직 성경 위에 선 삶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이제부터 몇 차례 걸쳐서 좀 살폈는데 뭐 빨리 끝내는 듯 하면서 제가 계속 더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 3시간 동안은 오직 성경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일반적으로 요즘 대중적으로 많이 유행하는 그렇게 오직 성경에서 빗나간 사람들과 달리 성경에 기초해서 말하는 오직 성경을 믿는 자들이 말하는 삶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중적으로 인기를 끊는 요즘 그 오직 성경에서 이탈한 그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어떤 성령의 새로운 암시 또는 계시에 의해서 사는 삶을 그들이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지금 오직 성경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성경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삶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말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 믿음으로서 사는 삶, 믿는 믿음으로서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복음에 근거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가르침을 따라서 말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성령에 의해서 어떤 체험, 뭔가 암시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 선 사람이 솔라 스크립투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는 삶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그거 다 압니다. 뭐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엉뚱한 것을 삶으로 성경이 말하는 삶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이다. 성령의 임재를 알려주는 어떤 그 성령의 새로운 암시와 계시를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이쪽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뭐 기도도 하고 뭐 또 자기들끼리 예언 집회도 하고 뭘도 하고 뭐 또 하면서 뭔가 자신들에게 새로운 암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산다고 하면서 그런 새로운 성령의 암시를 따라서 삶을 이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운운하면서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이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경은 신자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이 성령의 어떤 새로운 암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거기서 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삶. 오직 성경 위에 선 자들은 우리가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갖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걸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덧붙이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 믿는 가운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삶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믿는 자들이 갖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깊이 수용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할 때 오직 성경 얘기를 쭉 얘기하고 오직 성경이 필요한 우리들의 현실을 얘기하고 오직 성경이 무엇인가를 말한 다음에 결론에 와서 교회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적용 문제는 뒤로 나중에 별도로 하고 먼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 선자의 신앙과 삶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결론적으로 살피자라고 하면서 제가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 선자의 경험이 무엇이고 이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 속에는 정말로 비슷합니다. 모두가 다 비슷해요. 진짜 다 예수 얘기하고 다 성령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 임재 얘기하고 열심 얘기하고 기도하는 행동 얘기하고 뭐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삶의 양태가 달라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끼고 살아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오직 성경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믿음에 의한 삶이라고 믿음의 삶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주권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먼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수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직 성경을 믿는 자에게 성경이 말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자신이 갖고 있느냐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아니 대세적인 추세이고 오히려 진실한 신앙생활로 간주하는 하나님의 뭐 임재를 알려주는 성령의 새로운 암시를 따라서 뭐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와 동행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더 여러분들도 혹시 선호하고 그런 삶을 성경이 말하는 삶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이 더 진실해 보이는지, 진실해 보이고 그러는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느끼는 보게 되는 분위기 중에 큰 분위기는 바로 그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 같은 대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했던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선 삶은 뭔가 밋밋하고 구태의연한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런 현실이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현상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체험이 있는 것을 생기 있고 성령에 의한 어떤 암시와 어떤 예언, 음성 듣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 양,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바른 것인 양, 여기는 이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셔서 그래요. 여기 계속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럽니다. 가보면 진짜 말이 아닙니다. 막 정신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확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진짜 뭐가 있어 보이고요. 성경을 사용해서 막 위험 있게 담대하게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선포하고 뭔가 사람들이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짜 뭐가 생기 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임재를 그런 것에 의해서 암시를 받아서 그것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생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항상 기독교 내에 있었던 현상이고 경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이런 식의 이 체험적인 것을 가지고 체험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게 바른 신앙인 것처럼 기준을 체험에 근거해서 말하는 이런 현상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신앙과 삶을 갖는데 실패하거나 거기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경향이 역사 속에 그랬어요. 교회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체험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신앙의 어떤 생기를 말하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것이 바른 양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삶은 밋밋한 것으로이고 오히려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일이 왜 생겼느냐면 보편적으로는 교역사가 그랬어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실패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흔들렸어요. 흔들리니까 자꾸 뭔가 다른 데서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소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를 거기서 답을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자꾸 이게 직관적이지. 하나님을 뭔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난다고 하면서 그것 안에서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리차드 로렌스가 쓴 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대단히 뭐 아주 그냥 베스트 고전 중에는 베스트셀러가 돼서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그랬습니다만. 일면 우리가 긍정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책들에서 긍정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서 한 가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런 임재를 연습함으로써 일종의 소위 연습이라고 할 만큼 임재의 그것을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꾸 확인하는 물론 그게 신앙의 행위로서 정상적인 솔라스크립트라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사건 속에서 일상의 다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에서 굳이 그것을 임재 연습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용어를 굳이 여기다 쓰겠다 그러면 쓸 수 있겠습니다.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옛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임재 연습 속에는 그런 일면이 분명히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은 한편 배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그것이 제대로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서 대리적으로 만족하는 요소들로서 그걸 취했어요. 많이.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뜰 때마다 그들에게 보편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파악하고 그것 안에서 견고히 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갖는 신앙과 삶을 실패하고 거기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없는 가운데서 생겨난 현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보다 체험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그 뭐 갈망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이런 삶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이 경향은 뭐 사실 요즘에 많이 대중적으로 막 또 새로운 모양새로 나타나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있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한 파악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그런 그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어요. 그걸 잘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체험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체험적인 요소들, 경험으로서 경험 속에서 그런 것을 갖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체험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의 애매모호함을 잘 아셔야 됩니다. 경험의 애매모호함을 경험 그 자체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느 때인가 경험한 것이 있어도 그 경험을 설명하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군더더기가 자꾸 붙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더욱 정교해져요. 묘사가 더 정교해지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의 애매모호함을 경험 그 자체로 간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성경이 말하는 그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드러내는데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를 만나려고 하고 그와 동행하려는 우리의 추구에 대한 대답을 우리의 경험과 이성의 우선권을 주어서 찾으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은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다 하나님을 갈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 그와 동행하려고 하는 이런 갈망과 추구들을 딱 가졌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자신들의 경험이나 어떤 이성적 추론 속에서 가지려고 했을 때는 다 빗나갔어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계시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행하고 또 종교적인 체험을 구함으로써 뭔가 막 봉사를 하든 선행을 하든 뭔가 열심히 하고 어떤 종교적인 체험들을 구함으로써 자꾸 자기를 설득해야 할 어떤 증거를 소유하여 찾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스스로 나를 설득할 증거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써, 또는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함으로써 그러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사람들이 계속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실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이런 그 확고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이런 여부 우리가 소위 뭐 확신의 문제라고 믿음의 문제이고 확신의 문제 이런 문제를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행했느냐 뭘 열심히 하는 것 또는 내가 무엇을 체험했느냐라는 걸 가지고 증거를 삼으려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인정하고 설득하게 되면 빗나가요. 신앙적으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솔라스케프트라 이탈하는 현상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바울이 확신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뭔 어디에 근거해서 확신한다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문제는 그 훨씬 넘어선 얘기고 그런 건 당연히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포하여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확신한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확신 속에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계속 그 확신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것조차도 우리의 이 확신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믿음 위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은, 신자의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뭘 느껴서가 아니에요. 어떤 암시와 계시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다. 솔라 스크립투라에 근거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받고 있고 계속 받을 것이라는 확신 위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도 그분 안에서 받고 있고 계속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그 확신 위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할 만한 내 쪽에서의 어떤 증거, 곧 어떤 선행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나 어떤 종교적인 체험 같은 것 속에서 안심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실제로 받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달라버려요. 그래서 다 모든 게 비슷한데 한쪽은 솔라 스크립투라에서 벗어난 신앙 추구를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솔라 스크립투라 위해서 그런 사실을 위해서 확신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뭔가 체험을 한답시고 무슨 암시가 있고 성경이 무슨 계시나 뭐 예언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살아가는 삶이 더 이게 사실적이 보여요. 뭔가 뭐 더 실제적이 보입니다. 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내한테 역사하는 것 같고 진짜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기초한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과 삶은 성경에 계시된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거기에 기초한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는 은혜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행동과 경험 속에서 확신을 가지려는 잘못된 신앙 추구가 계속 있어 왔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 또 그가 여러분과 지금 그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해? 이 질문 때문에 사람들이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가져보기 위해서 안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추론을 해보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많은 선행들을 열심히 행함으로써 봉사, 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자기가 뭔가를 많이 한 것이 끝없이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하는. 그리고 오랜 종교 생활, 어떤 체험들, 다양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일종의 그런 확신을 갖는 소스로 많이 삼습니다. 근거로 많이 삼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어떻게 그것을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음으로 써줍니다. 우리는 이게 1차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밋밋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때 기독교 신앙은 출발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음으로 써요. 그 계시된 말씀에서 말하는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기초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해 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구속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지키시며 영원히 그것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근거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밋밋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서 빗나갑니다. 이것에 기초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문제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런 것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시도를 다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익숙하게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자기의 점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기지 않는 현상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계시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된 그리고 믿도록 해준 구속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 본문처럼 그들은 특별한 관계를 영원토록 갖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외하고, 이런 은혜의 복음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이것은 그냥 저쪽 한켠에 딱 밀어내놓고 다른 것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를 자꾸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내용들을 익숙하게 듣는 것으로는 간에 안 찬다는 거예요. 간에 안 찬다는 뭔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이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세상 분위기 배경이 있는 데다가 딱 그렇게 되니까 막 없이 그런 무언가를 추구해요. 그걸 내면에서 찾든지 어떤 무슨 은사주의적인 뭐 신사도적인 그런 것에서 찾든지 뭔가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 이런 추구를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그들 속에 공통적으로 복음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복음이 부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가 우리를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통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구속을 이루신 것의 완전함과 충분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왜? 우리가 다른 것을 채울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해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계시를 성령께서 이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확신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이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한다는 이것을 내던지고 아니다는 거야. 새로운 암시, 무슨 예언, 어떤 다른 체험, 이것에 의해서 이게 솔라스크립트라도 벗어난 사람들의 추구예요. 일반적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은혜의 복음이 빠진 경건 추구와 신앙생활로 인해서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잘못된 근거 위에서 확신을 갖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확신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때도 거기 보면 다 그 사람들도 모른다고 하는 대상도 다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얘기거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주님을 이렇게 했는데 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은혜의 복음이 빠진 경건 추구와 신앙생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충족시키는 가운데서 결국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확신을 갖는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경건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 안에서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끝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적인 경건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너무 뻔하게 여기서 그런 것을 약화시키고 대신 잘못된 근거에서 확신을 갖는, 그래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추세가 이게 복음이 부재된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교회의 역사, 짧은 역사를 보면 백몇십 년 사이에 지금은 이전보다도 더 심합니다. 그들은 보통 인간의 죄악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약화시킨 채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인간의 죄악성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은 따르지 않아요. 또 구속사역을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관계로 생각하면서 용인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충분성 안에서 갖는 확신 대신에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가짐으로써 확신을 갖게 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결국 구원 또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선행이나 여타의 경험의 역할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똑같이 다 예수 믿고 구원 확신 이런 얘기 단어를 다 써도 그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죄악성에 대한 이해도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른 이해도 결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역을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자신들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용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값이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매이도록 하는 이런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들이 이 확신을 어디서 갖느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어디서 갖느냐에 채울 게 뭐가 있어요? 뭔가 내 쪽에서 뭔가를 내놓거나 하거나 뭘 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뭘 경험했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확신을 갖는 이 현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을 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바치고 뭘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뭘 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그 경건 추구와 신앙생활은 노력으로 은혜를 보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성경을 크게 이탈하는 것입니다. 왜 종교학자들이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냐? 왜 오직 은혜라고 말했느냐? 거기에 인간이 더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어떤 걸 더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구 속에는 노력으로 은혜를 보완할 필요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렬하게 헌신을 해요. 잘 보시면 그런 그룹들은 정말로 헌신도가 높습니다. 오히려 이게 구원의 확신, 성경대로 확신을 가진 사람들, 사실 그들이 더 그들보다 더 해야 되는데 거기는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헌신이 열렬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뭐 소위 그들 말을 영성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특심해요. 결국 그러한 헌신과 영성 추구는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가 만일 신자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에게 일시적으로 그에게 벌어지고 있다면 그는 일시적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에서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속박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므로써 절망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미칠 수 있다, 그것을 자기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고 스스로 상상을 하고 이 간주함으로써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자기가 충족시켜서 무척 애쓰다가 안 되니까 자기도 언젠가는 안 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절망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열심히 된 사람이 왜 저렇게 나타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절망하는 거죠. 어디서 자꾸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자기의 행동과 봉사와 이런 것을 경험 속에서 경험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복음이 부재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스스로를 착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요구상이 거기 할 수 있다. 거기 이룰 수 있다. 스스로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여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위험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곧 복음만으로 확신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복음만으로 확신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복음만으로 확신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겠어요? 이런 확신. 만약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처럼 많이 유행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곧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어떤 그것을 충족시킬 만큼 자기 쪽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을 갖지 않으려면 결국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사실 복음의 내용이 확신을 주는 내용으로서 분명히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해도 나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확신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근데 거기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부재되면 결국은 인간은 그것을 대신할 충족, 확신을 갖게 할 다른 여타의 것을 추구하고 채우려고 해요. 사람은. 그래서 교회는 뭐니뭐니 해도 항상 복음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브 솔라가 진짜 엑셀런트한 요약이에요. 네? 옛날 종교인자들이. 이게 첫 관문인 오직 성경이 깨지면 이 뒤에가 다 무너져요. 오직 은혜도 섞이게 되고 오직 은혜에다가 아까 뭘 섞고 오직 믿음도 이제 선행이 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도 안 되는 성모 마리아도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이 앞에가 다 오직 성경이 깨지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 사실 이제 이 파이브 솔라가 결국 복음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더 줄이고 핵심으로 가면 오직 그리스도가 복음의 최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보면은 더 줄여서 말하면 파이브 솔라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뭐 오직 성경 같은 건 하, 너무 복잡한데 그런 거 괜히 얘기하냐.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랬는데 그건 모르는 거 한 소리예요. 여기서 수성이 안 되면 다 무너져요. 오늘의 기독교 현실이 왜 무너졌는데요? 교회 안에 성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비주의가 저렇게 뻗어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정통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통 장로교 이런 데서 왜 그런 거 신비주의를 다 표방합니까? 이미 그들이 신정통주의 같은 걸 표방을 하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오직 성경이 무너져서 그런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무너지면 결국 뒤에 복음도 다 같이 이제 뒤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부재하면 결국 복음이 부재하게 되면 그것을 대신하는 다른 확신을 확신의 근거가 될 다른 것들을 인간이 찾기 때문에 참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자신들의 쪽에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든 경험하는 것으로든 주로 이런 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 지금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들이 경험하거나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하거나 그쪽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현상은 결국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복음의 말씀에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종교로 이렇게 시선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는 겉모양은 다 비슷하고 용어도 비슷하고 뭐 표현도 비슷해 보이지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종교로 바뀌었어요. 사람을 위하는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자기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좀 거슬린다 싶으면 여러분조차도 나를 위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여기면 여러분도 아마 팍 마음이 꺾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교 기독교는 참된 종교는 참된 기독교는 그리고 참된 복음은 여러분 개인의 감정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오히려 휘저을 수도 있어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여러분의 감정을 휘저어서라도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게 하는 종교예요. 응?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이게 뭐가 자기를 기쁘게 해줄 그걸 찾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알고도 아, 나는 그렇게까지 예수 믿고 싶진 않아. 그냥 나는 지금 현재처럼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열심히 내가 잘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뭐 별 문제가 없겠지. 난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 책을 읽고 그랬다면 아, 나 이렇게 예수 못 믿을 것 같다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소개했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성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 나는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예수까지 믿고 싶지는 않다고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발걸음이 교회 와서 들어와서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신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존재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의미도 가져야 되고 그것 안에서 삶도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가운데서 모든 것이 맞춰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행해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정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은 내가 받아들여진 것을 증명할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안에서 갖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우리 확신은 바로 그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설득할 만한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창출해낸 것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 안에서예요. 거기서 우리 그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근거에서 확신을 찾는 그 다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 빠진 경건 추구와 신앙생활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주권 교리에서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여기서 좀 덧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된 근거에서 확신을 갖는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약화된 것이. 오늘날 인간의 활동과 인간의 분담과 인간의 역할과 능력을 다 이렇게 중시하고 높이는 오늘날 세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무시되거나 또 거부당하거나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어디 계시는지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도 그런 해답을 주로 내면적인 체험 속에서 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다른 방식으로 찾으려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살아계셔서 통치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막 이런 내면에서나 무슨 다른 체험에서 이런 하나님의 체험을 추구를 하면서 정작 이 성경이 보편적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로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해 계신다는 이 사실은 탁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다른 것으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현상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사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치밀한 부분까지 알고 관여해 계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엉뚱해서 찾다 보니까 잊고 있거나 모르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드레핀 꽃과 또 이 나라들 사이에 생겨나는 문제와 어떤 나라가 어디를 치려고 군사를 일으키는 그들 안에서 벌어지는 움직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주권적인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이 모든 것 속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놀랍게 계시되는 것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찬양했던 우주 만물의, 특별히 우주의 규칙성이에요. 이게 다 항상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우주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우주 만물과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규칙적인 현상을 뭐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걸 연구해서 발견하고 뭐 이렇게 어디서 어디로 있는 게 도는 천체의 이런 현상 같은 것을 규칙적인 현상을 발견하고 또 분석하고 그저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데 머물렀지만 성경은 그런 규칙성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계시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학 지식과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됩니다. 어? 아이, 과학은 막 영 쓸모 없는 거, 다른 것이야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대립되는 관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의 규칙성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계시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사실이 이런 규칙적인 능력 속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름답고 창조하신 게 놀랍다. 창조는 창조 세계로 창조하신 사실도 놀랍지만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지금 현재 시제로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까지 다 예측하시면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특별히 주권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우주만물을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현재 모든 일을 이루시고 미래를 말씀하시며 만물을 운행하여 그대로 행하시는 만물을 움직여서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시고 기근이 있도록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늘이 어둡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역사 행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보이는 우주의 규칙성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주권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권대로 움직이시지만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대로 많은 경우에서 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상황 속에 조성하시고 또 거기서 건지시기도 하고 이런 걸 주변 상황을 설정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면서도 뭐 그걸 히스기야나 뭐 그런 데서도 이게 증거로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싸움할 때 뭐 태양아 머무르라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대 응답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도 하시고 특별하다고 할 만한 일을 이렇게 만물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행하시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쉼없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예요. 사실 일부를 드러낸 것들입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은. 그러므로 그런 응답의 사건들, 곧 특기할 만한 일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 또는 특별한 일에서도 일 가운데서도 계실 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일,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계시를 매일 보고 확인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므로써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무슨 초등학교 얘기하십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계시를 알고 믿는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계시로 봐야 돼요. 일반적인 계시.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 당연히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계시를 이 우주의 규칙성에서 나타내십니다. 이것도 스톱시킬 때가 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태양이 매일같이 뜨는 것에서 우리는 그렇게 천체를 붙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꼭 특별하다고 하는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뭐 하나님의 현존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임재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삶을 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자신이 받아들여진 것을 확신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하고 기적적인 일이 있어야, 그런 특별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만이 이게 이제 확신하고 믿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조그만 것일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을 그의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주권적인 뭐 어떻게 통치로 자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섭리적인 돌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또한 전혀 알 수가 없고 식별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일이나 값없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증거가 자신에게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에요. 그는 무지하거나 심히 게으른 그리스도인, 아니면 하나님을 사실상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면서 일하시는, 주권적으로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면서 돌보시는 것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돌보심으로써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이끄십니다. 또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그에 따라서 행하심으로써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바로 주권적인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이 계시된 말씀대로 그렇게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일상에 있는 모든 것까지 개입하셔서 하신다는 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오직 성경을 믿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삶이에요. 꼭 성령의 어떤 특별한 암시와 체험이나 예언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에서 따라갈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솔라스크립트에서 빗나간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고 미래 또한 확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본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게 신자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래에 대해서까지 확신을 가지고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현재를 넘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 신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모든 확신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에 근거해서입니다.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라스크립트라 위에 선 자는 삶을 달리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말하는 것에 기초한 신앙과 삶을 사는 것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물 통치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솔라스크립투라를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현재와 미래를 위해 뭔가를 특별히 보여주고 암시해 주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대단히 신앙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제가 말한 계시된 내용, 독생자 안에서의 우리의 확신, 독생자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 두렵다고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내일을 왜 내가 그것을 쥐어서 미리 결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왜 내가 그렇게 합니까? 주권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나오는 거론되는 것들이 다 뭡니까? 인간을 넘어서는 권세들이에요. 뭐 사망, 생명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 주관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사들과 권세들을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싸웁니다. 우리가. 장래일 능력 이런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 것조차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보존되고 인도되고 이끌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확신하노니.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솔라스크립투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걸 가볍게 여깁니까? 이게 의외로 어려울 수 있어요. 직관과 감각과 누가 예언해주는 말과 사는 것은 즉각 좋으니까 이게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속이는 거예요. 속임당하는 겁니다. 여기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답답합니다. 내일이 막막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내 인격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리고를 돌아라. 아니 내가 돈다고서 넌 무너집니까? 저걸 창을 던지고 대포를 쏴야지 돈다고 무너지겠느냐 이게. 돌아라.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솔라스크립투라 위에 선 자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무시하고 자꾸 뭔가를 경험함으로써 자기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체험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마치 새로운 부류이고 뭐가 새로운 것이고 제대로 된 것이냐 우리 대세를 이루어서 이렇게 솔라스크립투라 위에 선자의 삶은 조금 구태여난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취급받는 것은 저주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기독교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더 굳어져가고 있어요. 내가 죽기까지 더 집중하고 집중해서 전할 것은 이 5 솔라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더 복음, 끝없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더 확고하게 펼치고 복음의 부유함들을 더 많이 외치다가 가는 것이다. 더 마음이 확고해지고 있어요. 이상한 현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그것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일 무엇이 일어나는 거요? 내일 태양이 뜨고 우리가 눈을 뜨는 거요? 주권적인 하나님 안에서 허락됩니다. 그가 내일 내 생명을 거두신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최상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일 것을 잡아당겨서 여러분은 미리 고민할 것 없어요. 그거 여러분의 영역 아닙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돌봄을 받고 있고 인도받고 있고 오늘 본 말씀처럼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솔라 스크립투라 위에 선 자의 삶이에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적어지고 또 흔들릴 때면 무엇인가 다른 것에 의해서 자기를 채워보고 싶고 확신을 가져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빠짐으로써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일시적으로나도 엉뚱한 길에 빠지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고 다른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계시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실제로 있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은혜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중에 아무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